떠나지 마, 마, 마. 떠나지 마. 널 놓친 날 정말 stupid. 이미 가슴에 꽂힌 큐핏 화살도 뽑아버렸어. 난 정말 바보지.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다 못해 맘에도 없는 바보 같은 말로 딱 잘라서 너를 보냈어. 이렇게 떠나 하루하루 어쩌나. 아직까지 내겐 이별은 서둘러. 결국 내 입술은 참지 못해 네 이름을 불러. 바보 같은 나 오늘도 숫자를 못 봐. 너무 힘들어. 너도 이런 너와 같다면 돌아와. 제발 나를 잡아줘. 떠나지 마. 다시 한번 돌아봐. 이렇게 보낼 수 없는데. Never say goodbye. You make me cry. 기다려 너 하나만. You ain't my bad boy but 내겐 천사란 바로 너. 너만이 my B.A.B.Y. 화나 가슴 아픈 B.A.B.Y. 하루 종일 바라보는 전화기. 이런 내 마음을 하늘이 전하길. 이별 앞에서 둘러 want you back it's time to love. 이렇게 떠나 하루하루 어쩌나. 아직까지 내겐 이별은 서둘러. 결국 내 입술은 참지 못해 네 이름을 불러. 바보 같은 나 오늘도 숫자를 못 봐. 너무 힘들어. 너도 이런 나와 같다면 돌아와. 제발 나를 잡아줘. 떠나지마. 다시 한번 돌아.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지. 시간이 우리 더 갈라놓지. 점점 더 Yo, 마치 해와 달의 숨바꼭지.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가 없지. 시간이 우리 더 갈라놓지.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겠지.